변 숫자는 차등 가득 채워 사랑이 내 눈물이 잔을 가득 메워 넘쳐 흐르는 눈물로 내 탁자 위에 적셔 그 위에 얼굴을 물고 잠이 들어 스피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노래 마치 사랑 노래가 아닌 너와 같이 밀어내버리지 못한 못난 그들의 마음을 달래 죽이는커녕 내 맘을 울린 노래가라고도 어디선가 I'm not afraid to die.